새 사회 건설에 관한 세계 정당들의 제21차 토론회가 최근에 멕시코에서 진행됐습니다. 토론회에는 멕시코의 여러 정당 인사들, 우리나라를 비롯한 35개 나라의 130여 개 정당 단체 대표단 및 대표들이 참가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 지역의 여러 나라 국회의원들과 멕시코 주재 각국 외교 대표들, 멕시코 노동당 산하 사회단체 조직 대표들이 방청으로 참가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축하 연설들이 있었으며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의 축전이 낭독되었습니다. 이어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토론자들은 자위적 핵 억제력을 더욱 튼튼히 갖추고 미국과 구치종 세력들의 가중되는 고리밥살 책동을 걸음마다 짚으시며 나아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를 표시했습니다. 그들은 주권 국가들의 정치적 안정을 파기하며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미국의 책동을 폭로하고 라틴 아메리카 나라 진보 세력들이 하나로 굳게 뭉쳐 나갈 것을 호소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우리 당과 인민의 정의의 위협을 지지하는 연대성 결의가 채택됐습니다.